기다리고 기다리다 이젠 견딜만해진 계절 어느덧 거리 위엔 많은 사람들 손을 맞잡은 아직은 어색한 저 설레임들 어쩌면 너와 나의 첫 모습 잘 지내고 있어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웃고 돌았던 기억들 사르르 녹아 흐르는 눈처럼 흘러 또 다른 사랑 찾으려 해 바람에 흩날린 꽃잎에 너의 추억 하나씩 입맞춰 마지막 그밤 없던 날들의 키스 아니라고 다르다고 너를 잊을 수는 없다던 그런 나도 결국 변해 잊어가고 있어 어쩜 넌 모두 알았는지도 넌 잘 지냈는지 걱정하던 날도 이제 많이 웃고 돌았던 기억들 사르르 아무것도 할 수 없어